시편 44편은 다윗의 생애의 어느 시점에 쓴 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부모들을 통해서 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시인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그 들은 바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들이었을 때 부모 세대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는지, 과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모 세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세대가 들려준 이야기는 칼의 힘으로 땅을 얻어 누리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학벌, 내 이런저런 것들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이 부모 세대들로부터 이 시인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복된 거죠. 시인은 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회상하고 이제 4절부터 6절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선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죠. 4절에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열조의 아버지가 열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조들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함께 해 주시기를 5절에 또 기도합니다. 그 역시 선조들처럼 자기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드러내죠. 6절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이게 부모 세대들로부터 제대로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공고할 때 의지할 자를 분명히 안다면 참 복된 일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람이거나 칼이거나 어떤 힘이라면 그건 참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시인은 자신이 이 부모들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과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부모들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부모들이 또한 받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을 보면 분위기가 싹 바뀌죠. 시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9절은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도에게 참 비참한 일이죠.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간접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는 부모들로부터 받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도 시인은 주님을 잊지 않았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17절에 말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않았고 한 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또 18절에 말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불평하기 마련이고 불평할 권리가 있다고까지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반응인지 모릅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에 덮인 상황 속에서도 그 19절에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져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마음으로도 이 시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종일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분은 사실은 이 시인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22절인데 물론 이것은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해당되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고난과 공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담대한 선언을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죠. 그것이 로마서 8장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이 23절부터 26절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부모 세대들로부터 들은 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믿음의 싸움에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들을 저희들의 자녀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대, 저희의 다음 세대, 저희의 자녀들의 세대가 참으로 이 시인이 믿음의 싸움을 끝내 그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주여 저희의 자녀들의 세대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